집은 19살 움트는 첫사랑을 몰라주세요. 세상에 그 누구도 다 모르게 내 가슴 속에만 숨어있는 내 가슴에 숨어있는 장미꽃보다도 푸른 19 순정이래요. 저도 울렁 버들이 피어도 울렁 수집은 19살 움트는 첫사랑을 몰라주세요. 그대의 속삭임을 내 가슴에 가만히 난 몰래 담아보는 내 가슴에 보는 진주빛보다도 고운 19 순정이래요. 저 달이 밝아도 울렁 저 불이 숨어도 울렁 수집은 19살 움트는 첫사랑을 몰라주세요. 상냥한 그대 음성 들려오면 내 가슴 남몰래 설레이는 내 가슴에 설레이는 산호빛보다도 맑은 19 순정이래요.